330페이지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파스칼 뒷전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수학적 방법론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이 로버트 솔로몬은 미리 그 얘기를 좀 하죠. 331페이지에 보면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확실한 것은 단 하나의 실체만이 있을 수 있고 그 실체는 바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스피노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데카르트가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데카르트는 신이 확실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스피노자는 거기서 더 밀고 나가서 아예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은 바로 신이고, 그러니까 신은 우주와 하나이며 창조자와 창조물, 즉 신과 자연 사이의 구별은 착각일 뿐이다. 이걸 흔히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은 다 신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 놓으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가 무수히 많은 단순한 실체, 즉 단자, 모나드라 불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철학사에 보면 그냥 거의 기계처럼 암기해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들인데,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33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분명히 터무니없는 세계의 모습에 대한 만화 같은 캐리커처를 상상하지 않고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미지들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로버트 솔로몬이 보기에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얘기. 이들이 말하는 얘기. 일단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스피노자 얘기를, 이 얘기는 일단 그냥 일단 있다 하고 넘어가고 스피노자 얘기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맨 밑에 줄. 스피노자는 유태인으로서 자유사상가였는데 그의 회의주의는 정통교회의 교우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의 회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신 있죠. 유대교의 신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파문을 당해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는데 불행한 생애 대부분 동안 은둔하여 살았고 렌즈를 갈아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다. 이렇게 유리가루를 맞으신 것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이거는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렌즈를 갈아서 산다. 뭐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사는 부분은 렌즈를 갈아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 당시에 했던 첨단 기업이죠. 첨단 기술이죠. 렌즈 갈기가. 그러니까 뭐 그리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든가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뭐 청렴한 철학자의 대표자로 스피노자가 거론되곤 하는데 렌즈를 갈았다 하여 너무 우리 그걸 이상화해서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렌즈에 대해서. 자, 뭐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주된 저작은 윤리학이다. 이 제목은 종종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책이에요. 스피노자 윤리학, 흔히 에티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에티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라는 책 제목을 딱 들으면 김태형 군 윤리학이라는 말에서 무슨 생각이, 어떤 책이, 내용이, 책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거의 뭐 삶의 철학을 기대하면서 책을 펼치지만 그 대신에 공리, 정리, QED로 가득 찬 철저한 기하학 논문처럼 꾸며진 신랄한 문장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피노자 윤리학은 말 그대로 윤리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담고 있는 책인데 어떻게 내용은 뭐냐면 이 세계는 신의 의지로 신으로 가득 찬 세계다. 그러니까 그 신의 뜻에 충실하게 복종하면서 살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까놓고 스피노자가 신의 의지에 복종할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신의 존재가 있고 신이 세상을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하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다 읽고 나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 되는 거죠. 그게 너 자 제가 스피노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김태형 학생한테 이리 와봐. 김태형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지. 그래서 딱 무릎 앉혀놓고 이 세계는 신이 있어. 신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해. 그래서 신에 의해서 뭐든지 다 움직여지고 있어. 엄짝도 못하겠지. 딱 그랬을 때 김태형 군이 뭐라고 대답해? 네, 이제는 신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게 윤리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리학인 거죠. 윤리학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스피노자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혀 보여주면서 그걸 알면 신의 뜻대로 그대로 살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학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3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거기에 연역적 방식으로 가장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하학적 그 밑에 문단에도 나온 것처럼 기하 스피노자의 기하학적 수학적 방법은 확실히 데카르트적인 방법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윤리학의 처음 2권에서는 실로 무한히 많은 속성을 지닌 실체가 단 하나이며 단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단 하나의 결론을 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자, 세상에 실로 무한히 많은 속성을 지닌 실체가 하나밖에 없고 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스피노자의 에티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증 방식은 기하학적 수학적 방법, 즉 데카르트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스피노자의 전망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개별자들 사이에는 어떤 궁극적인 차이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 즉 신, 신의 일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인 신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교화적인 전망은 19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되었고 당시 기독교 철학자들도 사람들 사이 이른바 소외와 우리 너머에 있는 초월적 신에 대한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실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이 신의 일부 그리고 언제나 존재할 것인 이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역시 죽는다 해도 신의 일부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멸성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다음 문단에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스피노자의 관점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는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실체 일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가 신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분명 어떤 이유 때문에 신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에티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너희들 이렇게 냉소적인 아니 계속 불안하세요? 불안해요? 불안하세요? 짜증나세요? 어때요? 스피노자 얘기 들으니까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랑 다를 거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똑바로 꼭 이런 얘기 하면 아무렇게나 하든 신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꼭 삐딱한 사람도 있어. 얼굴이 하얗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가?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과 얼굴이 까만 사람.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어떠세요? 아무렇게나 사실 거예요? 내키는 대로? 아,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철학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피노자 에티카,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철학책, 저는 감동을 잘 안 받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철학과 다니면서 철학책 읽고 감동받는 일이라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 대개 다 철학과 안 다닌 사람들. 한 권만 읽고 삐꽂힌 사람들. 철학과 다니면 이게 온갖 종류의 철학을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으로 돼. 그래,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철학사를 배우면. 근데 철학사를 배우는 효능이 뭐냐? 철학자들을 우습게 알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어? 철학사를 배우면. 근데 진짜 저는요, 스피노자 에티카 이거 읽고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사상 대전집, 거기 이제 대학 3학년 때 스피노자를 인식론 시간에 스피노자를 배우니까 스피노자 에티카 읽고 인식론을 가르친 우리 선생님, 저 지도교수였던 분이 이제 나중에 지도교수가 된 대학원 가서 그 선생님이 인식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데카르트 방법소설이나, 전 데카르트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새끼가, 나이도 어려 보이잖아. 20대, 뭐, 이새끼가, 뭐, 뭘 안다고, 자식이, 뭐, 수학밖에 확실하지 않다라든가. 특히, 방법소설에 보면, 역사를 우습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아, 이 새끼 싸가지 없는 것 같고. 근데, 스피노자는 왠지 좀 엄숙해 보이는데다가, 에티카를 읽으니까, 딱, 이게, 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에티카가 가져다 준 효능이 있더라고요. 스피노자 에티카를 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철학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스피노자의 책 중에 이제 그 신학 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이죠. 신학 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을 가지고 이제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런 에티카에 나타나는 게 말하자면 스피노자의 하나의 인식론이자 형이상학이죠. 세계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인식론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치 철학을 전개하는가, 그것도 참 볼만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스피노자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고 메시지를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정치 철학 이론을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스피노자 네덜란드에 살았죠. 스페인 지방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스페인 지방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망명 왔거든요. 데카르트도 네덜란드에 가서 그 저술 활동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유럽 대륙에서 어떤 저술 활동했던 철학자들은 다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 17세기에는. 왜? 종교적인 분쟁과 국가의 탄압이 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가지도 못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아주 중요한 근대 철학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저술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네덜란드 하면 이제 월드컵 4강밖에 생각, 히딩크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 이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노자든 데카르트가 됐건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극심한 전쟁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극심한 전쟁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직접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네 마음속에서 확실하고 명석판명한 진리를 갖다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했던 반면에, 스피노자는 이 세계가 신의 산물임을 틀림없이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에티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학 정치론, 그걸 보면 그런 의도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보면은 에티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하고 함께 곁들여서 이해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믿겨지질 않죠. 믿겨지질 않죠. 이 조선시대 때 세계나 저기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성리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군주제 또 신하들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형이상학 이론들이 당시의 정치체제를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맞물려가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와있는 이 메시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라이프니치. 라이프니치를 보면 338페이지에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김태형을 한번 읽어봐요. 라이프니치 역시. 라이프니치 역시 삶에 대해. 좀 크게 읽어야지. 그 뒤에서 앞에 들리지도 않아. 라이프니치 역시. 더 크게. 라이프니치 역시 삶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스피노자의 외로운 상관은 대조적으로 그는 오늘날의 사투도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로 불릴만한 부자였다. 라이프니치는 유럽의 군주들 모든 위대한 천재들을 알고 지냈다. 그는 스피노자를 만나기까지 하였다. 그는 미적분학을 창안하였고 뉴턴과 동시에 발견했다. 과학자, 법률가, 역사가, 정치가, 학자, 논리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다. 그가 일생 동안 출판한 단 하나의 저작은 신학에 관한 책이었다. 그러면은 라이프니츠는 그러면 이 나머지 과학자, 법률가, 역사가, 정치가, 학자, 논리학자, 언어학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편지! 라이프니츠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국제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분주한 외교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잠깐 연대기를 연대표를 잠깐 보면요 앞으로 나와서 16페이지에 저 17페이지에 연대표를 보면 고트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 이렇게 있죠. 그렇죠? 폰 이렇게 붙어서 귀족이었어요. 폰 독일 사람들 폰 그럼 귀족 집안에 폰이 붙죠. 빈센트 반도 네덜란드 사람 중에 귀족들은 반 이렇게 붙죠. 물론 누구나 다 귀족이 부자인 건 아니죠. 반고는 아니었어요. 반고 빈센트 노래도 있잖아요. Starry Starry Night. 근데 그 사람을 그 고호라고 그러면은 왠지 좀 이렇게 저 애가 좀 이렇게 비치광이처럼 느껴지지만 빈센트 그럼 왠지 좀 특히 좀 애틋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개를 부를 필요가 있어. 부를 때 빈센트. 근데 라이프니츠를 보면 1646년에서 1716, 171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1646년이면 아직 30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고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다 해서 유럽의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노력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유럽이 서로 사이좋게 유럽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말하는 유럽 통일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라이프니치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프니치가 그런데도 이 라이프니치 저는 이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건 떠나서 라이프니치 되게 그 볼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라이프니치가 되게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전쟁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까칠해지잖아요. 근데 라이프니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귀족이라서 맞아 귀족이야. 우리도 귀족처럼 삽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제 아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죠. 추적이 왔나요? 이렇게 차가. 열어놨더니. 그런가요? 추적들은 정말 싫어요. 거기 보면 라이프니치에게 철학은 하나의 꾸준한 취미였으며 이런 말 읽으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이래 개새끼가 있나 이런 거 이렇게. 왜 써도 돼? 님이 뭐 이렇게 뽕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의 차가 수준을 치겠어요 이런 거 일생 동안 철학적 토론에 참여하고 서신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거기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라이프니츠의 세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17세기 유럽을 황폐화시켰던 소름끼치는 전쟁과 종교적 다툼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여기서 이제 유럽 통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열망이 라이프니츠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해서 3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유럽 안에서 물론 그 뒤로 히틀러가 난리를 죽이기도 했고 1차 세계대전도 있고 그랬죠. 이때부터 2008년 올해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겠어요? 올해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 강렬 유럽가다 그런 건 없네요. 아주 오래된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유럽 프랑크푸르트에 300년이죠, 그죠? 몇 년이에요? 360년. 그죠? 맞죠?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은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에 젖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 뒤로 서로 정말 그 사람들 우리 이게 결코 제가 그들을 갖다 택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유럽 사람들은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의 2차 세계대전 생각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죠. 송강전투 1차 세계대전 생각해 진짜 징그럽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유럽 통일을 향해서 편잡고 나아가요. 대단히 그 보통 사람들 사이는 아직도 있겠죠. 그쵸? 우리가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보불전쟁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 보통 사람들의 차원에서는 이제 독일 놈들, 개새끼들, 프랑스 개자식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60년 좀 넘었잖아요. 100년도 안 됐죠. 근데 그것이 있는데도 그들은 유럽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싸운 적 없잖아요. 중국하고 싸운 적 없지 않은데 우리는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뭘 해본다 상상을 못하잖아요. 일본하고는 물론이고 그렇죠? 월드컵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 삼국이 공동의 어떤 뭘 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건이 주어져야만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공공이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유럽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바로 그들이 한 것 중 지금 신간 이번에 나온 신간 서적 코너에 가보니까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라는 게 나와요. 번역돼서 나와요. 그 지금 쓰이고 있겠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써서 지네 나라에서 써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되어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프레드리크 들루슈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유럽의 여러 몇 개국의 역사학자들 뭐 새 유럽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 끊임없이 먼저 역사 교과서부터 쓰는 거예요. 공동의 역사 교과서. 한중의 삼국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유럽의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증오를 떨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경멸감을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다 해도 정치적인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공동의 유럽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나쁘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세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이 그들을 갖다가 강하게 만드는 힘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유럽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독일의 이게 귀족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또는 유럽의 지성인들은 이제 선구적 지성인들은 이제 에라스무스,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공동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유명한 학자 이름을 따서 그래가지고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서 각 나라에서 가령 폴란드 저기 유럽 공동체 들어있는 학생이잖아요. 독일 학생 뽑아서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고. 프랑스 학생 스페인 가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렇게 있어요. 서로 국가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의 기금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동의 정신적인 유산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아시아 삼국에서 동아시아 삼국 한중일 삼국에서 공동으로 주자하게 주자했잖아요. 주자. 주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주자 프로젝트가 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학생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우리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동아시아 삼국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 공동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성들을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철학사가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볼테르가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재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이상을 쫓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역사가 살아와서 오늘날 되살려지는 거죠. 가령 우리가 주자의 뜻을 살려 이렇게 한다면 주자가 니기야 니미 펀드나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나도 펀드 들겠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 거라 간편하게 새끼가 룸사람 주인나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식인의 힘인 거예요. 지식인의 힘. 지식이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융위기 사태가 탁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떠드는 사람 결국 경제학과 교수들만 떠든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미국의 힘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딱 거기까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제기하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전망들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서양의 유럽의 철학사를 이렇다 딱 읽으면서 라이프니치 옛날 사람이에요. 17세기 사람이에요. 16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생각들이 영감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되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라이프니치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밑에 줄에 보면 라이프니치가 모든 문제를 피를 흘리지 않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참 피를 흘리지 않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편적 언어와 보편적 논리의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보편 언어와 보편 논리의 개발 계산기도 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왜냐? 유럽 사람들의 공통 언어를 생각했다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철학의 기초적 원리로 충족 이유율 그랬는데 이게 충족 이유율이라고 하면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충족 이유의 원리 그다음에 또는 거기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는 법 이런 게 아주 별것도 아닌데 맞지 하기 미리 태어나면 돼요. 충족 이유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맨 위에 주문 선택할 수 있는 서로 가능한 세계가 무수히 많다면 신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 즉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만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지금 라이프니츠의 형상에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신이 선택한 세계 중에서도 가장 가능한 한 최선의 세계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전망은 논박의 여지가 없이 교화적이다. 판란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위안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오래된 악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고전적인 답이 있다. 즉, 우리가 악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전망이 한정적이라는 점. 즉, 가능성의 총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신이 창조한 세계인데 신이 가능한 한 최선의 것으로 창조했다. 우리 눈앞에 악한 것으로 보인다 해도 너는 신이 창조한 이 가능한 최선의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서로 어긋장나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신은 그것을 조화를 시키도록 예정해 두었다. 라는 말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덧붙여서 예정조화설이라는 말을. 라이프니츠가 철학적인 탐색을 하게 된 기본적인 하나의 그 출발점, 마음의 출발점을 생각을 하면 라이프니츠 이론은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제 우리 이 근대 세계의 슈퍼스타 아이자크 뉴턴. 뉴턴. 그 로버트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뉴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근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뉴턴. 뉴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뉴턴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 비하면 이 철학사 책이기 때문에 지금 뉴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철학사 책이기 때문에 적은데 근대 사상의 역사 속에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거론한 근대의 철학자들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을 합한 만큼은 거론해야 돼. 그렇게 중요한 사람. 왜? 아까 얘기했죠. 데카르트의 세계에서, 자, 첫 번째 가톨릭이 중요했다. 그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첫 번째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가 있었다. 근데 두 번째로 데카르트가 확실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과학, 자연과학적 언어, 즉 수학, 수학으로서 보장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얼마나 수학적인가에 따라서 학문이 학문다운가를 판별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 정신의 세계 말고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머나먼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수학으로서 표현하는 것. 예? 다시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탐구해서 그것을 수학으로서 표현해내는 것.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아주 본격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연과학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근대 물리학을 형성시킨 거예요. 당연히 근대 물리학은 뉴턴이죠. 그렇죠? 근대 물리학은 뉴턴이죠. 그러니까 이미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런 확실성의 방법이라든가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는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눈앞에 펼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철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의 생각. 특히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물리학자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자와 철학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연과학자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준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하고 들게 됐고,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자연과학자들에게 우위를 주는 것,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국가의 정책으로 삼게 됐어요. 왜? 자연과학자들 확실하잖아요. 걔네들을 부리면 국왕도 확실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립학회, 이런 것들. 왕립. 서로 앞다투어서 학회를 만들죠. 이제 17세기 이후의 세계는 바로 과학혁명 시대, 즉 자연과학의 전성 시대가 되는 거고, 이 자연과학의 전성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힌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게 뭐냐? 뉴턴 그럴 때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초월적인 세계에서 희무리한 멋진 얘기, 뭐 멋진 문장, 그러니까 몽테뉴식의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수학이 우리 세계, 수학적인 설명과 그 설명을 가지고 있는 자연과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확실한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의 세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 뉴턴에 의한 뉴턴의 세계관이 학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스며들었는가. 뉴턴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뉴턴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근대 철학 같이 집대성한 사람, 그러면 칸트인데, 칸트를 이해하려면 뉴턴을 반드시 알고 있어요. 공간과 시간에 관한 논의에서 뉴턴, 하고 흉하고 중요한데, 뉴턴이 정말로 중요한 학자예요. 다음 시간에 뉴턴과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